너의 핸드폰에 아직 남은 문자를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추억들을 우리의 기억들을 그때 우리 둘을 떠올리고 있어 그 안은 아직도 네가 있어서 그 안은 아직도 네가 남아서 자꾸 떠올리게 해 너를 향한 내 내가 더 사랑해줄 수 있는데 내가 널 더 아낄 수 있는데 왜 넌 날 바라보지 않니 여기 있는데 지금 뭐하니 나조차 모르게 사랑해.